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눈먼자 보게 해, 다친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밤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다시 한번 눈먼자 보게 해. 눈먼자 보게 해, 다친 자 노래해,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밤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줄기가 엮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온전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큰 줄기는 보좌에 오르신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죄와 악을 제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로 교회의 완성, 그 교회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게 합니다. 오늘 설교한 일곱일 재앙도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8장 그 5절까지 일곱인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일곱인의 주체, 주권자는 바로 그 일곱인은 그 일곱인을 떼기 합당한 분은 십자가를 지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저번에도 말했듯이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두루마리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왜냐하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그 왜냐하면이 그 원문상 빠진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일찍 죽임당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두루마기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일곱인의 재앙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6장 16절에 그 네 말과 또 큰 지진의 재앙을 그 어린 양의 진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먼저 그 신말이 무엇인지 붉은 말이 무엇인지 또 검은 말 또 천생말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보다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또 이 모든 진노의 주권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사 십자가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곧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하는 권한을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초림은 곧 심판의 시작입니다. 말세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의 만남입니다. 십자가를 보라 죄의 싹은 바로 사망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십자가를 보라 죄 없으신 인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또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그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는 그 칭의와 성화, 칭의와 성화를 구별이 되지만 구분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에서도 이것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 계시록에 보면 오늘 본 말씀 그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바로 그 흰 옷을 입은 무리가 누구냐?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다. 곧 예수의 피로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쓴 자들. 또 이것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흰 세마포 옷은 또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하나임을 이 계시록에서도 같이 말해줍니다. 이 부분의 자세한 것은 로마서 강해 때 다루겠습니다. 그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5장부터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 죽임당한 어린 양, 바로 그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에 말한 구름을 타고 온 인자 같으니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생명 안에서 그 심판할 권세가 주어졌음을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6장 16절에 어린 양의 진노, 바로 어린 양의 심판이다. 어린 양의 이 모든 것들, 일곱 인, 이런 또 일곱 그 나팔, 일곱 재앙, 이런 모든 것이 어린 양의 진노라고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심판이 있음을, 확실하게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방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은 진리의 자유함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는 지금 속히 오고 계시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도 너희 구원함을 그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계시록 6장 8, 그 6장부터 8장 5절까지 그 일곱인의 재앙, 이 심판자는, 주권자는 바로 십자가로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은 어린 양의 진노임을, 심판임을, 그분의 권세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우리가 주인공을 보지 않습니까? 엑스트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을 바라보고 또 주체,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의 주체자를 바라봅니다.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만이 그것을 그 일곱인을 떼기에 합당하고 또 그 모든 일곱인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세와 그 주권 안에서 어린 양의 진노임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알고 일곱인의 재앙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다니엘서의 70일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70일례의 해석에 따라 그 전체적인 그 계시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래와 예순 두 이래가 지날 것이요 곧 곤란한 동안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 두 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그 언약을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 그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곧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 예루살렘의 성, 그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이래는 70 곱하기 7, 그래서 490년을 의미합니다. 보통 그 이래는 연 또 주 이렇게 일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연으로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70 곱하기 7에서 490년을 의미하는데 바로 그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래와 예순 두 이래가 지날 것이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이래와 그 다음에 62 이래, 예순 두 이래가 지날 것이요 해서 그 69 이래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하고 또 62 1회를 나눈 것은 그 1회는 7 곱하기 7회이기 때문에 49년입니다. 그 다음에 62 1회는 그 62 곱하기 그 다음에 7하면 434년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 네 가지 그 성을 그 예루살렘의 성을 그 예루살렘의 성의 그 영 중건하라는 것은 그 네 가지 그 조 그 네 번 그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 성을 그 진 그것을 중건하라는 것은 딱 한 번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공사가 시작되면서 끝나는 날까지가 바로 49년입니다. 그리고 또 그 후부터 62일에 434년 후에 바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그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 오시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예언이 바로 그 이루어진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은 그 BC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약 540년경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 540년 전에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언제 올 것에 대해서 또 성전이 어떻게 건축할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 두 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서 끊어져는 그 외부의 힘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하는 것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 또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그 법정으로서 그 죽임당한다 그 법정에 서서 죽임을 당한다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예언이 무려 540년 전에 그 예언되었고 그것이 540년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그래서 이거는 그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7절에 바로 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다니엘서에서 말한 바 가증한 것이 그 성전에 쓴 것을 보거든 하면서 그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그 역사적으로 AD 70년경에 티투스 그 로마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그 벽돌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그 AD 70년경에 그것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그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69일회가 지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기름 부은 왕에 나타나셨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끊어졌습니다.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한 일회가 남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 일회 동안에 그가 그 언약을 굳게 맺다가 그 일회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거나 아니면 그 그냥 전천년주의자 같은 경우는 그 교회 시대가 있고 지금 이래 7년 대환란 시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그 다른 입장으로 우리가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천년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먹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바로 그 절반 시점을 AD 70년경에 모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파괴함으로 모든 그 예물과 그 모든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절로 금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때, 두 때, 반 때 해서 3년 반이 남지 않습니까? 그 7년의 반은 3년 반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그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그 126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렇게 나오고, 또 그 성전의 지성소는 그 훼파할 수 없고 그 마당이 그 42달 동안, 그 42달 동안 그것이 질팔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42달, 1260일 이런 부분은 3년 반 동안에, 그러니까는 교회의 시대에 그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상태. 그러나 그 교회는 하나님의 그 장막 안에 보호를 받고 그 핍박과 환란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그런 핍박을 능히, 환란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그 14절에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큰 환란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 프롬이 아니라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란을 능히 이기고 그 환란 가운데서 환란을 겪고 믿음의 예수의 피와 그 다음에 믿음, 인내의 믿음으로 능히 이기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며 바로 예수께서 그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이렇게 그것도 15절에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성전을 보호하시고 예수의 피와 입맞은 자를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대주의자들은 그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그 성도들이 그 다 휴거를 당한다. 그래서 그 7년 동안에 혼인잔치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환란을 같이 그 겪고 있지만 그 사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 장막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을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바로 그 이만이나 장길자나 이제 자기가 곧 예수라고 하는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을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나는 예수다, 나는 보혜사다, 나는 성령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이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환란을 같이 겪고 능히 이긴다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은 능히 그것을 이긴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의 그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바로 여기 선지자 아까 그 다니엘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AD 70년경 그 티투스가 그 성전을 다 파괴하고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하고 그리고 거기에 아주 가증한 그 돼지피 그 가증한 것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그 신기한 것은 그 날개를 얘기하는데 그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독수리, 독수리입니다. 우리가 그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 날개가 그 여기 바로 그 마태복음을 보면 독수리와 그 죽음이 나오는데 그것이 상징이 바로 그 로마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주의자들은 그 예순두 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도를 무너뜨리려니와 바로 그 이것이 바로 그 정확하게 예순두 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은 이거는 그 역사적으로 너무 정확합니다. 그 예순두 일의 후에 확실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예루살렘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후에 또 AD 70년경에 그 성이 그 예루살렘의 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성읍과 성소가 무너뜨리려니와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 이것을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교회 시대다. 이렇게 이것을 그 요새 그는 텀이 있다. 텀이 있고 나서 교회 시대의 그런 시대가 있고 나서 그다음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다음에 그 7년을 때서 그 교회 시대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다라고 세대주의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11절에 42달 동안 그 거룩한 성이 그 성정 마당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과 그 다음에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런 예언하는 부분 그 다음에 무슨 42달 동안에 그 42달 동안에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부분들 이렇게 계속 42달, 1260일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의 그 핍박시대 창세기 그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그 재림 그럼 그 안에 그 교회의 전체적인 그 핍박시대를 그 AD 70년 사건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후부터요 그 후부터 3년 반 그 시작을 그 성전이 파괴되고 새로운 성전이 지는 그 순간 그래서 그 3년 반 그 1260일 42달 이때 예수님 그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과 그리고 또 그 안에 그 마귀에게 또 여러 가지 그 권세가 주어지는 것과 그리고 이방 그 우리 지성소는 못 건드리지만 그 전체적인 그 환란 가운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성전의 그 마당들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법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그 14만 4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인 것을 가르쳐 주면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또한 말해 줍니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장부터는 그런 영적인 그 세계,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고 또 이 땅에서의 또 그 마귀의 역사들, 그 마귀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12장부터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그 영적 싸움들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좀 그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뭐 마귀랑 치고받고 하는 그런 쪽으로라기보다도 그 어떤 거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아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했지 않습니까? 그 택했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갈 때 그 발람의 그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 저를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는 저들을 저주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발람이 그 거짓 선지자가 그 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꾀를 냅니다. 바로 저들을 타락시키면 된다. 어떻게 타락시키냐?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또 음행을 저지르게 하라. 그러면은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비밀입니다. 마귀는 모든 마귀의 권세를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악한 자가 너를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말씀 있는 자는 그는 건드릴 수가 없다. 악한 자가 손끝 하나 될 수 없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근데 이것이 마귀의 그 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이간한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그 속임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안에 거하게 하는 이런 것이 그 싸움입니다. 그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싸움. 이것이 진정한 영적 싸움입니다. 무슨 마귀랑 싸우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것을 더 떠나서 진정한 영적 싸움은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는 것, 말씀과 하나 되는 것, 우리의 참된 성화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히 회복되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의 그런 열매들을 풍성히 맺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제자가 되는 싸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 권세 안에서 마귀가 떠나가고 병도 낫고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이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천국천사가 함께하는 그런 권세의 그런 영적 싸움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핵심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싸움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그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마태복음 24장 우리 7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그 재난의 징조가 그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했더니 마태복음 24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그 예수님의 재난의 징조에 대한 예언은 오늘 계시록 6장부터 그 8장 5절까지 일곱 재앙에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첫째 인을 뜰 때 멸류원을 받고 나온 활을 가진 신말은 정복자로서 아주 국부적인 그 전쟁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인은 더 나아가서 붉은 말은 그 더욱더 그 전쟁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큰 전쟁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그 다음에 셋째 인의 검은 말은 기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넷째인의 그 청생말은 사망으로 마지막에는 그를 이끄는데 그런 흉년과 함께 마지막에 사망에 이끄는 그래서 점점 그게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흉년과 함께 사망에 이르는 이런 그런 넷째 말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인은 큰 지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예언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잘못 말했습니다. 여섯째 인이 바로 지진입니다. 그러면 그 다섯째 인과 그 다음에 그 일곱째 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그냥 어린 양의 진노는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함을 보여줍니다. 그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내 말이 너 안에, 말씀이 너 안에, 너가 내 말씀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다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또 잠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율법 없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율법 없이 구하는 것은 가증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런 그 첫째 인의 흰말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정복자 그 다음에 둘째 말을 통해서 붉은 말을 통해서 그 정복자에 더 나아가 전쟁 그리고 기근과 그리고 흉년과 사망 4분의 1이 그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망 그리고 큰 지진의 이런 재앙 속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 안에서 그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그런 심판이 그렇게 운행하는 움직이는 그 진노 안에서 누가 이 큰 날에 그들의 그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오라고 말하면서 바로 7장에 바로 예수님에게 인침받은 자 14만 4천 바로 그 흰옷을 입고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여기서 14만 4천은 그 3은 3일째 하나님도 말하지만 3은 하늘을 말하며 또 3층천 얘기하지 않습니까? 4는 동서남방 천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는 12입니다. 그래 그것은 온 하늘과 모든 천지들 동서남북 이런 모든 것이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주고 있으면서도 모든 피조물과 모든 창조물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어야 될 것을 거기서 내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면 열두 지파, 열두 문, 12에 대해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 12에는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14만 4천은 민수기 1장을 그 구약의 민수기 1장을 인용한 것인데 민수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14만 4천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군대로서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장에서는 그 틀린 부분이 뭐냐면 유다 지파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장자가 르우벤이기 때문에 르우벤 지파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앞에 나오며 그 다음에 우상 숭배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레위 지파는 워낙 그 빠지게 되는데 레위 지파가 들어가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4만 4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12 곱하기 그 다음에 그 시대에 그 고대 시대에 가장 큰 무리를 뜻하는 천을 곱해서 그러면 그런 모든 그 구약과 또 신약의 열두 제자와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교회와 또 그런 언약의 백성들 열두 지파와 그리고 또 많은 그런 큰 무리들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가 가장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며 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다 지파를 앞에 세움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단과 에브라임 우상 숭배로서 그 거룩한 지파로서의 그런 부분들 거룩해야 되는 부분들 거룩의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레위 지파가 들어감으로써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온 그 멜기세덱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그러면서 강조해 줍니다. 유다 지파를 앞에 세우고 레위 지파를 늠으로써 말미암아 바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여기서는 또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 이스라엘인 것을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 영적 이스라엘인 것을 또 같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파가 그 똑같이 만약에 그것이 그 언약 안에서 똑같은 그런 것이었다면은 여기 확실하게 뭐 유다 정확하게 르우벤 지파와 그 모든 지파가 이렇게 딱딱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민수기처럼 그 숫자도 이렇게 12에 맞출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12에 맞춘 것은 그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 같이 그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나타내 줍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는 그 단순에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교회. 그 교회는 또 영적 이스라엘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요 사라는 또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아주 잘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받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서 제사장 나라로서 너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고 그 전 세계가 복을 받고 전 세계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했다는 그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선민 사상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모든 믿음에 세운 그 언약은,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아브라함의 복이 전 세계에 미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전 세계의 그 제사장 나라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택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영적 이스라엘로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언대로 그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퍼지고 다시 그 1993년인가요? 4년도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다시 세워지고 그런 예언대로 성취되고 또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자녀요, 한 백성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 내가 보니, 그 하늘의 천상을 보니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석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그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려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어린 양의 피 안에서 또 예수의 그 장막 안에서 그 교회는 그 예수를 믿는 한 형제 자매로서 한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그 앞에 큰 무리가 서게 된다. 오직 우리 이 모든 환난 날에 이 재앙 안에 설 수 있는 분, 설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장막 속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을 시게 한 자는 굳건히 서게 되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그려봅시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이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말씀처럼 그 이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를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그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은 그 사도 요한으로서 그 다 사도들이 순교하고 또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남은 그 사도 요한이 그 천상교회로 하늘로 올려감으로써 그런 교회를 대표해서 하늘에 있는 교회와 그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점점 그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점점 그 모여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해지는 교회,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서 그 죄와 악이 없는 그 교회의 완성, 거룩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런 모든 창조물들의 회복되며 그 피조물의 고통 속에서 많은 그런 고통의 소리가, 그런 기근과 그런 많은 그런 것들이 그 지진과 그런 많은 그런 고함 속에서 피조물의 그 고통 속에서 그것이 다 회복되며 그 아름다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서 교회의 완성을 향해 요한계시록은 전진해 나갑니다. 이런 교회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 큰 줄기, 또 그 줄기가 엮어져서 왕좌에 오르신 메시아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서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분의 주권자이시며 주체자인 것이 그러면서 그 보좌 사이에 나오신 예수를 첫 번에 얘기해 주면서 중간에는 그 보좌 중앙에 계신 예수,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 보좌가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이 곧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 그리고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안에서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오르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바벨론,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또 그런 아까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얘기했듯이 그 성전을 파괴하는 그런 파괴하고 가장 것들이 쓰는 사건들 이러신 그런 부분들이 상징적으로 한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성전을 파괴한 그런 악한 세력들,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어린 양 예수,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 되어 새 예루살렘과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전해지는 부분들이 이게 같이 이렇게 엮어져서 그게 마지막으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1장부터 5장까지 그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 환상이 보이면서 6장부터 16장까지 그 12장부터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늘의 그 마귀가 쫓겨나고 또 그 마귀의 실체와 영적 세계들이 드러나면서 12장부터 그것이 영적 세계들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면서 표면적으로 7인, 7나팔, 7대접이 우리 땅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그것이 엮여지는 것입니다. 한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7인은 6장부터 7장까지 그 다음에 7나팔은 8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7대접은 15장부터 16장까지 예수의 같이 보여줍니다. 그러며 17장부터 12장까지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그 금과 보석으로 꾸민 음녀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거룩하게 자신을 그 단장한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그 환상이 대치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보좌에 오르신 그 하나님과 보좌에 오르신 어린 양이 중심이 되어 거룩한 성, 그 거룩한 그 성이 그 성전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마지막에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 예수 그 예수님께서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같이 주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일곱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며 또 심판하시기에 합당한 주이신 것입니다. 이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믿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자로 삼고 환난 날의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안정과 승리를 믿고 교회의 머리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그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양누리 교회 공동체와 나와 설교를 들은 모든 분들이 이런 참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의 피로 교회를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의 장막 안에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양누리 교회 공동체가 참된 예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주 예수를 우리의 목자로 삼고 참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죽음조차도 필요로 하기에 소원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이는 그분의 기쁨이며 헌신한 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시간 새로운 헌신을 다짐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빛 감추지 못하리. 두려움 없네. 속에서도 주 내 검과 방패 두려움 없네. 내 곁에 계시네.